보는 거니 누굴 보고 웃는 거니 그러니까 난 애 같다는 걸 다른 남자 눈에 보니 하나부터 열 끝까지 내가 모두 널 갖고 싶은 걸 너만 보면 두근두근 떨려와 여자가 난 좋아 착한 여자가 난 좋아 그게 바로 내 앞에 있는 너 그냥 이 모든 게 좋아 있는 그대로 다 좋아 너만 있으면 바보 같은 나 한눈 팔지 말고 나만 바라봐 행복이 너로 오버랩돼 매일 너를 꿈꾸게 돼